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김광학이 20일에 발표한 논평, 미국의 무분별한 선제 타격 움직임은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 대외관계리사회가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대하는 경우 군사적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다음기 미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조선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더욱 철저히 리행하는 것과 함께 핵동결을 시작점으로 하는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며 미일 남조선 집단안보 체계를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으며 만일 북조선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대하는 경우 선제 타격을 포함한 결정적인 군사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대외관계리사회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라는 것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망각한 순수 말 공부쟁이들의 공리공담이 지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그래도 대외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제노라고 자처하는 정책연구기관이고 또 오랜 기간 우리 문제를 연구해왔다고 자처하는 학자,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초보적으로 올바른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정책 건의를 해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묻고 싶은 것은 이들이 조선반도에서 핵보유국들 사이에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파국적 후과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공화국이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리해를 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의 성공적인 핵탄두 폭발 시험 이후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전략 자산들을 줄줄이 끌어들이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위한 잠수작전을 운운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 내에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결코 가볍게 스쳐 지나보낼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미국의 그간 무도한 대조선 촉대시 정책과 끊임없는 핵위협 공간은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공중과 지상, 해상과 수중을 비롯한 임의의 공간에서 미국에 상대해줄 충분한 군사적 힘을 갖추고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족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정시시키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호황한 망상에서 깨어나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자중자숙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한두 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금처럼 승냥이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겠다고 광기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언제까지나 억제력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원수들의 침략기도를 단호한 선제 타격으로 제압 분시하는 무자비한 철퇴로 될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악의 원흉이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족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전쟁 책동에는 오직 초강경 대응과 무자비하고 적시적인 선제 타격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미국이 그 어떤 위험천만한 불장난질을 해댄다 해도 결코 눈썹 하나 까딱할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를 건드리려고 조금이라도 움쪽한다면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의 아성을 송두리째 쓸어버리고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이고 단호한 입장이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선제 타격이 곧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 땅에서 끝끝내 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불에 타 죽게 될 것은 저들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전문은 이상과 같습니다.